The way you write, oh my god, your handwriting. 책 봐고 봐, 오늘 끝나고 뭐 하나. 나는 편지지 하나 사러 왔는데 벌써 맘만